이리틀어지면 회기를 흔들며 이곳을 당장 떠나 돈을 숨겨도 왔어. 지갑은 그런데 상황 신사답질 못해. 만약 가라앉게 된다면 헤엄쳐나올게. 초토화 상태야 난 절대 시간은 멈추질 않아. 뒤로 갈 일도 없겠걸. 와 위로 받으면 눈물이 나와. 우리 그랬었죠. 분명 사랑했었죠. 어떻게 우리가 우릴 만나. 힘껏 사랑했었죠. 실수란 것만 가죠. 언젠간 꼭 잘못될 테니까. 버려 왈칵 눈 감는 것만 여유야. 행복은 빨리 지나가. 숨 한번 쉬고 나니까 하늘까지 닿았다면 추락하는 거리까지 미래에서 계산보다 길어질 수밖에. 너가 나에게 가르쳐준 못된 것 연구하고 배웠으며 매달려 살아서 우리 처음 만난 장면 잊은 채로 떠나. 월급 시작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처럼. 초토화 상태야 난 절대 시간은 멈추질 않아. 뒤로 갈 일도 없겠걸. 와 위로 받으면 눈물이 나와. 우리 그랬었죠. 분명 사랑했었죠. 어떻게 우리가 우릴 만나. 힘껏 사랑했었죠. 실수란 것만 가죠. 언젠간 꼭 잘못될 테니까. 넌 이미 알아 우리 이러다 족돼. 너랑 나랑 꼭 우리 둘 중에 못된. 점 있는 게 아니야. 뭐가 더 필요해. 비록 더만 가진 건 너보다 나쪽에. 이렇게 하다 안 봐도 결과는 뻔해. 처음인 것처럼 우리 서로를 도태. 타오를 것 같은 그런 감정은 어디에. 위로하는 척은 하지 말아줘. 너 Thanks. Hey baby 너로 내일엔 공할 건데 어떡할래 이제. 더 왜 있네. 우리가 너 모든 것들을 다 필갈돼. Yeah. 아직도 진심은 여기에 있어. You're the only one. 어차피 뒤로 가지도 못할 건안 지워 이걸. 초토화 상태야 난 절대 시간은 멈추질 않아. 뒤로 갈 일도 없겠걸. 와 위로 받으면 Kid shut up. 우리 그랬었죠. 분명 사랑했었죠. 어떻게 우리가 우릴 만나. 힘껏 사랑했었죠. 실수란 것만 가죠. 언젠간 꼭 잘못될 테니까. 어떻게 우리가 우릴 만나. 언젠간 꼭 잘못될 테니까.